허태수라는 작가가 쓴 책,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이 만든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작가 선생님 아내 되시는 분이 초등학교 교사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 생활조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하죠. 요즘은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안 하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조사했습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느냐 없느냐, 뭐 피아노가 있느냐 없느냐, 뭐 아버지는 뭐 학력이 뭐 대졸 손들어, 뭐 고졸 손들어, 뭐 대학원 이상 손들어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조사했었거든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하면 좋은데 단체로 하다 보니까 위화감 조성하고 막 그런다고 이제 없어졌죠. 근데 이분이 하실 때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생활조사를 하는데 아마 이런 항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가족은, 학생의 가족은 일주일 중에 몇 번 외식을 합니까? 많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손들어 하니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하니까 또 많이 들었습니다. 손을 들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항목을 적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손들어, 뭐 2주에 한 번 손들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끝까지 손을 안 드는 애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의아해서 걔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아이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손을 하나도 안 드니? 혹시 너희 집은 매일 외식을 하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니요 선생님, 저희 집은요 1년에 한 번 외식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 표정이 왜 이렇게 밝고? 오늘이 그날이에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오늘은 아마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일 것 같고요. 아마 주님께서도 그 아이의 오늘을 축복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집 아들 이름입니다. 오늘. 제가 왜 저희 집 아들 이름을 첫째를 오늘이라고 지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처음에 축복하신 대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오늘이라고 지었고요. 둘째도 그와 동일한 뜻의 하루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쌍둥이 이름은 사랑하라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이것이 저희 집 가훈이고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시딤이라는 이 평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머물면서 이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최종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도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알 부울에 가담해서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을 해버렸죠. 시딤 음행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끔찍한 사건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열병으로 죽어나가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가장 첫 번째 회복이 어떤 것이었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가 그들에게 회복이 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산하 제한 그리고 영하 사례령, 그죠? 남자애는 다 죽이라는 그 영하 사례령 아래서 어떻게 그 70명이 200만이 넘는 무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그리고 신실하심을, 그 축복을 다시 되새기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레위인을 따로 계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떼어내서 12분의 1을 떼어내서 그것만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만들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제 지파, 각 지파에 따라서 어떻게 그 땅을 분배할 것인지 그것을 지시받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이유가 되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현세적인 보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배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이제 지도자마저도 세대 교체를 해서 제2세대 가나안 정복팀이 완전히 준비를 하는 이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 회복의 과정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 후에 그 기업을 분배받는 일, 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이 분배를 하는데 이 분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부앗의 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인구조사 때 어떤 인구만 개수다 하죠? 20세 이상? 60세 이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개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개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예 땅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부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들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있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호소를 하는 것이죠. 26장의 인구조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게 초심을 깨워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큰 군대로 만드셨는지를 알려주고 또 한편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서 계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하심과 또 확실성까지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기업을 분배할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슬로밧의 집처럼 아들이 없는 집안 또 이런 여러 이런 특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계수에서 빠지게 되고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고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수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슬로부앗의 딸들이 뭔가 재산이나 땅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시는 거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거룩한 열망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모세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도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이들에게 그 분배의 규칙에서 새롭게 그 특수 상황들 예외 적용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그 먼 친척에게라도 그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뭐 그렇게 예외 조항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이 일이 중요한 게 어디서 드러나죠? 룻기에서 드러납니다. 룻이 그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없이 자녀도 없이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왔을 때 그들은 분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가 여기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룻이 기업을 물을 자를 찾고 그것을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로부앗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그 열망이 어떻게 귀하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도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열망이 여러분에게 다시 불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 비전 선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이것에 대한 소망이 그 열망이 우리에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있는 사람, 그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을에 증거되도록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그 맥 속에서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그 거룩한 열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외 조항을 허락하시고 이 사건을 특별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왜 굳이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에게 법으로만 놔두지 않고 이 사건을 왜 여기에 특별하게 추가해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 나오게 된 흐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1차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그런 집이 없었고요. 형제 없이 죽는 그런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로 이루어진 또 3세대들로 이루어진 그 2차 인구조사 때는 이렇게 다른 상황들, 다른 경우들이 마구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경우에는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른, 여기에 또 다루지 않은 특수 상황에 처한 이들, 그렇게 다른 경우가 생기는 것에 대한 그들에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여기에 우리를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제 앞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는 길에 이러한 특수 상황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럴 때 이 특수 사항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원래 그랬어. 원래 이렇게 했어. 이렇게 반응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하기가.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 상황마다 뭔가를 적용하는 것을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한 10년, 오늘로부터 뒤로 빠꾸해서 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년간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가 너무 없었다, 아주 없었다를 1로 하고 변화가 아주 많았다를 10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치를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10입니다. 지난 10년간을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정말 큰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10. 여러분은 어느 정도십니까? 뭐 다 다르시겠죠. 그러면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의 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10년을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앞으로 10년. 그때는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날 것 같으세요? 수치를 1에서 10 사이에 두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영실 씨는 10? 아, 네. 정장로님은요? 대답이 쉽게 안 나오시는데요. 우리 윤하분 권사님은 앞으로 10년? 10? 네, 아주 바람직한 대답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지난 10년은 되게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9, 7, 8, 10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작게 부릅니다, 숫자를. 왜 그러냐면요, 안 변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을 짓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변화라는 것이 좋은 경험이 아닐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 그 변화가 좋은 변화, 나쁜 변화, 그리고 변화를 경험이라고 생각할 때 경험 중에서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 이거는 도대체 누가 나눠놓은 거죠? 사업에 실패하면 이건 나쁜 경험입니까? 시험에 떨어지면, 취업에 실패하면 이게 나쁜 경험입니까? 그거를 나쁜 경험이라고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사회가,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는 거죠. 실제로 나쁜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적습니다. 진짜 막 범죄나 정말 끔찍한 것의 경험, 그런 경험들, 그건 나쁜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험들은요, 다양한 거지 거기에 좋고 나쁜 이것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아닌 이상 우리는 되도록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많은 경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50대 때는 인생이 50km로 가고 60세 때는 60km로, 70대는 70km로, 80대는 80km로 간다. 제가 2호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2호차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새로운 경험을 안 하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거랍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경험을 안 하고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대표적인 주자. 제가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럼 저는 새로운 도로 절대 안 갑니다. 제가 가던 길, 익숙한 길,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그만큼 느려진대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 이 변화를 자주 겪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장수를 한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적응력도 커지기 때문에 살아남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변화하려고는 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질 않죠. 그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제일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굉장히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한국교회는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시대를 맞이했을까요? 성도들의 숫자가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평행 곡선을 그리다가 드디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했죠. 특히 주일학교 숫자들은요, 점점 줄고, 전도가 어렵다, 교회 성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교회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전도가 어려웠을까요? 지금 전도가 어려울까요? 그때는 사람들 죽으면서 전도했잖아요. 선교사님들 죽으면서, 성경책 한 권 주고 죽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때가 어렵습니까? 지금이 어렵습니까? 그때가 성도들이 많습니까? 지금이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안목이 조금 바뀌어야 하고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원래 이랬어, 예전에 이랬어,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발목을 잡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책을 쓰신 분이죠. 그분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는 오로지 현재에서만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미래의 모습과 위치를 좌우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현재에서 일한다. 하비 파이어스토 2세는 오늘은 지금부터 일어날 모든 일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했다. 자신과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과거에 일어난 일로 속 썩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권위자가 한 말이니까 여러분에게도 설득력이 있으리라 믿고요. 목사님이 하신 말이니까 신앙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식당 뒤편에 개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방장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개들이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어우, 되게 맛없네. 주방장 진짜 솜씨 없다. 주방장이 근데 그걸 들은 거예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들이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요리를 만들고 그 쓰레기, 그걸 주니까 점점 개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 주방장 솜씨가 좋아졌는데?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이제 손님들이 맛이 왜 이래? 주방장이 미쳤나 봐. 결국 그 주방장은 해고되고 말았지. 주방장이 해야 되는 일은 무슨 일이죠? 사람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죠. 사람보다 개가 하는 말에 신경을 써서 개에게 초점을 맞췄던 주방장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머를 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절대 과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고 오늘과 비전의 먹이를 주십시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앞으로의 것에 집중하십시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 과거의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오늘과 비전의 먹이를 주십시오. 우리 고향제일 공동체는요, 4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심호하셨죠. 우리 초대 전유한 목사님, 김정태 목사님, 또 김학문 목사님, 또 김민철 목사님, 그리고 지금 이부영 목사님까지. 각각 목사님들이요, 스타일이 다 틀리죠. 사항들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부영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이제 교회가 새롭게 이 시대를 지금 전진하고 달려나가야 할 때, 그것을 가장 발목 잡는 말이 뭐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이랬어. 이 전 목사님 때는 이랬단 말이야. 이거는요, 진짜 발목 잡는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과거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과거는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을 향해 나가는데 그것이 발목을 잡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참 많았는데,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차고 넘쳤는데, 이런 말도요, 사실 그 사역자들과 교사들 맥 빠지게 하는 말밖에 안 됩니다. 또 신방, 구역 모임, 예배 형태, 사역의 방식들, 예전에 어떻게 했었다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시대가 변했고요, 상황이 변했고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물론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해석해서 적용할 시대와 현실이 바뀌고 있고요, 진리를 담아야 되는 그릇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속도는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속에 존재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변화를 알아야 되고요, 그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놓아두십시오. 앨범에 담아두십시오. 가끔 참고해야 될 일이 있으면 떠들어보시는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오늘은요, 어제와 다릅니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 공동체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새로운 경험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힘있게 만들고요, 아름답게 만들고요, 미래에 살아남도록 만들 것입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저보고 보수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화를 싫어하죠.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하고 잊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며 그것을 가지고 변화에 대처하는 용기,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이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지녀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음이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것을 구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이것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